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예, 모든 것은 다 바뀐다. 그러나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아, 아주 오순된 말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다 변한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다 변해져 있었습니다. 이야, 너가 이렇게 변했어. 너가 변해졌어.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다 우리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변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하나도 안 바뀐 내가 있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 예. 저는 이제 운동을 한 번씩 제가 합니다. 그 운동을 하는데 왜 하냐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죠. 운동. 골프를 한 번씩 치는데 운동 골프를 치는 이유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선수도 될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특별히 뭐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운동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때 두 가지 목적을 세워갑니다. 첫째, 공을 안 잊어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 민폐를 끼쳐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가 좀 안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칠수록 운동량이 줄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많이 칩니다. 그럼 제가, 야, 오늘 많이 쳤다. 운동 참 많이 했다. 이러고, 또 좀 적게 치면 오늘 참 잘 쳤다. 그러고 이제 아주 만족스럽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옵니다. 그럼,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뭐 그냥 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분 좋게, 오케이, 그럼 될 건데, 아, 그걸, 야, 요만큼은 안 돼. 뭐 1cm 모자라, 뭐 10cm 모자라. 그래서 오케이 하면 안 돼.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웬만하면 오케이.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러지 마세요. 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하고는 그렇게 해도 우리끼리는 우리가 뭐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공 넣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죠? 뭐 그렇게 애써서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걸 해서 오케이. 그럼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 운동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 열심히 한다고 뭐 선수대가 돈 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예. 운동, 교제. 그게 이제 골프 치는 이유고 본질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되냐면 본질이 뭔가,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이 뭔가를 보려는 예, 그런 애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가? 예, 그 본질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으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화,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잘못된 유교 문화는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회 대학의 총장이신 김성수 교수님이 한국의 유교와 유대의 잘못된 율법주의의 비슷한 점, 공통된 점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 유대교의 잘못된 그 율법주의하고 유교는 내면에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회칠한 모범이다.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가,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칠의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한국의 유교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체면 문화, 거칠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죠? 예. 또 두 번째는 자기는 위롭다고 남을 정죄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남을 잘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가 비난과 정죄가 왠지 많습니다.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아, 비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 세 번째는 이 두 종교는 전통과 인습의 노예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습관, 관습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 유교가 마찬가지죠. 유교는 이 관습을 참 중요합니다. 전통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습,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는 힘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우리를 낭비하도록 만들죠.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이거는 아주 신경을 쓰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십일조를 얼마 드리고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본질.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를 오고 그죠? 내면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하고 전통만 그냥 하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면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음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음란한 이런 마음이죠. 그렇죠? 예, 음욕, 어떤 면 사람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어떤 면에서 관계의 단절, 예,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혼에 대한 큰 두 이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사 24장 1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신명기사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 수치스러움이 무엇이냐라는 해석을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이 랍비들 중에 힐랄파와 샴마이파가 하셨습니다. 이 샴마이파는 그 수치스러운 것은 간음이다. 그래서 특정한 이것을 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힐랄파는 이 부족한, 여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내가 밥을 할 때 밥을 태웠다. 얼굴이 못생겨졌다. 뭐 이러면, 이제 부족한 수치스러운 거다. 그래서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팽배했을까요? 어떤 견해를 더 많이 따랐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힐랄파였습니다. 힐랄파.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견해를 따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것을 간음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 결혼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당시 문화는 이혼 중서를 주고 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중에 수치스럽다 그럼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남존여비 사상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남자들 중에 참 못난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못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한 번쯤 바람을 펴도 된다. 남자는 다른 외도를 해도 된다. 라는 아주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들은 빨리 바꿔가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자기의 아내, 저 나의 아내입니다. 그죠? 자기 남편. 이 둘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의의를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중수를 주고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 주님이 그렇게 나누지 못하는 건다. 하나님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모세는 이혼 중수를 써주고 헤어져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이니라. 너희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구약은 일부 일체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아주 많았습니다. 야곱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뭐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예, 이렇게 일부 다처제의 문화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었죠. 그렇죠? 예, 남자가 귀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홀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일부 다처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가치가 하락된 것이죠. 그렇죠? 약하고 또 많고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가 아기를 낳고 또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하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버림을 받고 또 여성은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도 그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서 24장 1절입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이유는 그렇게 그냥 네 맘대로 막 그 여자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 이유가 합당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또 이혼 증서를 그 여자에게 줌으로써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혼을 하고 내 개체로서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혼 증서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예,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을 또 이 여자를 보호하자, 보호하고 그걸 지키고 이게 본질인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사용되었던 이 이혼증서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아무나 이혼증서를 써서 그냥 주고 그리고 그냥 이혼을 한 것이죠. 여성들이 그냥 버림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게 본질이 아니란다.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음행을 한 여인과는 음행을 한 사람과는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되는가? 자, 우리가 율법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음행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 신명기서 2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음행하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음행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어야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음행한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게 신약의 시대에도 그러면 이렇게 음행하다 걸린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가? 음행한 사람은 살려두고 그러면 결혼을 이혼을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작은 법이 있고 큰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더 큰 원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 큰 전체 원리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원리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사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간음에도 용서해라. 예. 간음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도 용서하라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결혼은 이것이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을 통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그렇다면 이혼은 둘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으로 부부의 관계는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참 많은 고통을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혼을 당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세 가지의 고통 속에 산다. 심리적인 고통 속에 산다 말합니다. 늘 피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또 이런 가족이 있는 분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힘들 수 있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공연이 누가 그런 남편이나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힘드시죠. 그렇죠? 이게 늘 있죠. 그렇죠?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아니 난 이혼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나. 예. 그 다음에 무력감에 힘이 든다고 그럽니다. 늘 실패자라는 인식을 하고 삽니다. 결혼 어쩌면에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심리적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으로도 죄책감과 갈등을 겪게 합니다.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우리가 늘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늘 죄책감이 들죠. 그죠? 예,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거지만 실상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으로 허락되기 전까지는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과연 성경은 이혼을 절대 금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원리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규범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것을 또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예, 낙태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특별하게 돼 있는 것을 오용해서 그냥 뭐 자기 인간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난 다음에도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일반화시키는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이 어쩌면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너머에 있는 특별한 원리가 적용될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정상담연구소에서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고 정말 신실한 줄만 알았는데 결혼 후에는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유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버텨보았지만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잘못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도움을 구해보았으나 점점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며칠이 가지 못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여자들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고 견디라 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형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 성경적인 대안들을, 성경적인 대답들을 해줘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과 아내가 갈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져가고 있고 또 죽음을 육체적 죽음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네 가지 측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또 윤리적 죽음이 있습니다. 사회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도대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윤리적 죽음, 사회적 죽음,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외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남편 그리고 가정을 유기시키고 자기의 쾌락만으로 해서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회생이 가능할 것일까? 폭력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시간이 흐르고 치료가 된다고 해서 과연 사회적 관계가 회생될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몸에서 소름이 끼치는 사람이 이제 괜찮아졌다고 해서 과연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는 조금 주춤해졌지만 한때 황혼이혼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억압되었던,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죽었던 그 관계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미 관계가 단절된,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아닌 단절된 상태, 윤리적, 사회적 죽음 상태에 사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부부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멈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계속 짓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은 죄를 짓는 그 사람을 그냥 계속 놔두려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권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합니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출교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원리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를 방관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폭력과 어떤 외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죄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그냥 놔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혼하는 것은 큰 죄인데 간음하는 것은 적은 죄를 짓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그것은 곧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과 동등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의 죄를 지었다면 이혼을 한 죄와 동등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멈추어 서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런 현실적 문제는 더 큰 비극과 더 큰 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2015년 5월 6일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아빠의 폭력이 앞섰다. 맞은 엄마는 이어 아이를 때렸다. 혁이네가 그랬다. 엄마는 아빠에게 맞아 의치가 부러졌고 고막이 터졌다. 아빠가 없을 때 엄마는 5살 혁이를 발로 쳤다. 2008년 12월 혁이는 복막 여부로 죽었다. 엄마가 혁이를 얼마나 때렸는지는 알 수 없다. 판결문에 한 달여 수차례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미뤄 강도는 상당했을 것이다. 지민이에도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지민이 2살짜리 지민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부부싸움 뒤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말했다. 지민이는 2008년 초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가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견디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비극과 더 큰 상처를, 더 큰 죄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예,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 어쩐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분위기,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견뎌야 된다, 네가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문화를 속히 우리가 해결을 해 가셔야 됩니다. 예,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바른 것을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교회에 가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교회에 가면 바른 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교회에 가면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합니다. 남편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고 아내는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파괴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최소한 성경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배필, 돕는 자라서 서로를 준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을 도우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배우자를 주었냐? 무엇을 도우라는 것이냐?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은 바로 부부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거룩한, 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존재로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부부는 행복보다 거룩을 위한 친구다. 부부는 행복보다 거룩을 위한 친구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한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거룩을 위한 친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부부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랬으니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성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오로지 유일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함께함으로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예, 유혹과 비도덕적인 그런 유혹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잠언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단절된 상태다. 그러면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같은 지체로 돕고, 우리가 바르게 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하십시오. 예,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친구들 많죠? 결혼을 잘하십시오. 예, 뭐 결혼을 잘한다는 게 뭔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린도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겠느냐. 사실은 이것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예, 그걸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시키는가?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교를 각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순교. 예, 이거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저 사람 믿지 않지만 결혼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 정말 잘 하셔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만족해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난 바보야. 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중한 선택이 배우자인데, 내가 그거 잘못했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매일 배우자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배우자가 안 예뻐 보이면 누가 힘들까요? 예, 전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오늘 정말 예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예, 예,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예.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정말 예뻐. 예, 다른 사람들 안만 예뻐 봤자 황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당신 정말 멋있어, 오늘. 아, 정말 잘생겼어, 당신. 갈수록 더 젊어져 가는 것 같아. 예. 남편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 된 여러분.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좀 잘해보십시다. 잘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 시작. 남편 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듣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해봅시다. 자, 아내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하십시오. 자, 셋째,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아내를 버리면 그 버린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순간 간음하는 것이 된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그 여자와 또 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버린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보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간음할 것 같으냐? 눈을 뽑아버려라. 간음할 것 같으냐?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간음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간음이 그렇게 우리가 지옥불에 눈을 뽑아버려야 되고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죄라고 말씀합니까? 간음은 사람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행위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버림을 받고 버리고 하는 모든 이들이 지옥불에 던져놓는 행위입니다. 간음하면 안 된다.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혼 증서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 그러냐? 가정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라. 예. 그 가정은 부부를, 예, 부부의 사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 예, 부부인 것이죠. 그죠? 예. 그 부부가 다시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밉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서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본이 무엇이냐? 예, 근본. 왜 간음하면 안 되느냐? 왜 여자를 버리고 남자를 버리면 안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행위고,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가. 교회는 그동안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참 도외시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타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 중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 사랑하고 있는가, 예,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실 이혼은 이미 드러난 현상이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습니다. 마음의 음욕과 정욕,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의인인 척하는, 외식하는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간음하다가 들킨 그 현장에 돌을 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모순입니다. 간음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사람은 여자뿐입니다.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돌로 치려고 준비를 하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 추측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을 썼다. 뭐 로마의 법을 썼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뭘 썼는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무엇인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쓴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억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연상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기록하고 있는 그 주님을 보고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으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예.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게 자기 자신을 보도록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사라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누구를 향한 돌을 들고 있다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누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돌을 두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 돌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있느냐? 대답하여 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